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셨습니다. 우리 당은 인민대중의 운명을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어머니 당이며, 우리 당의 정치는 인민에 대한 믿음과 사랑의 정치, 인독 정치이다. 음악과 기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노래하자 어머니 당의 품을. 온 나라 전체 군대와 인민이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결정 관철을 위해 애국충정과 자력자강의 기상, 대중적 영주의를 높이 발휘하며 질풍노도와 같이 진격해 나가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우리 천만 군민의 심장을 뜨겁게 울려주는 한 편의 노래가 10월의 하늘가를 진감하며 끝없이 메아리 칩니다. 부르면 부를수록 우리 모두의 격정을 더 높이 터쳐주고, 들으면 들을수록 숭어맘에 잠기게 하는 노래 어머니 당이요. 하늘이 빛나는 태양과 같이 나무에 흐르는 강물과 같이, 하늘에 빛나는 태양과 같이 땅 위에 흐르는 강물과 같이 삼천강산에 빛을 뿌리고 인민들 가슴에 희망을 주네. 아, 한없이 귀중한 어머니 당이요. 한없이 귀중한 어머니 당이요. 1960년대 사회주의의 전면적 건설을 위한 우리 조국의 거창한 현실을 반영하여 나온 이 노래가 우리 혁명의 지나온 연대뿐 아니라 오늘도 그토록 커다란 감화력과 견인력을 가지고 시대의 명곡으로 불리워지며 천만 국민의 심장을 들어잡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혁명을 승리로 향도하며 인민의 참된 삶을 꽃펴주고 빛내주는 우리 당의 위대성을 당시의 거창한 현실 속에서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선노동당 제4차 대회에서 제시된 제1차 7개년 계획의 웅대한 목표를 향하여 전체 인민이 한결같이 떨쳐나섰던 그때 우리 인민의 사상감정을 반영하여 나온 노래인 어머니 당이요. 가사의 구절구절을 되새기느라면 승리한 사회주의 제도에 의거하여 전면적 기술 개건과 문화혁명을 수행하며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일 때 대한 제1차 7개년 계획의 기본과업도 되새겨지고, 사회주의의 높은 봉우리를 향하여 신심도 높이 내달리던 각지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모습도 방불이 안겨옵니다. 돌이켜볼수록 당의 현명한 용도가 있었기에 우리 조국은 해방 후 일제잔재를 청산하며 질풍같이 내달려 공화국 창건을 온 세상에 선포할 수 있었고,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도 다승할 수 있었습니다. 당의 향도 따라 우리 조국은 전후 잿더미를 털어버리고 행복한 인민의 나라로 그 모습을 뚜렷이 할 수 있었고, 우리 인민은 새 조국의 오요탄 주인으로 자주적인 민으로서의 전엄과 용예를 떨치며 참된 삶을 빛내고 향유해 올 수 있었습니다. 노래 가사에도 있듯이 하늘에 빛나는 태양과도 같고 땅 위에 흐르는 강물과도 같이 따사롭고 위대한 모습, 그것은 정녕 이 땅에 태를 묻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소리 높이 부르고 싶은 자유로운 어머니 모습이고, 그 품이야말로 진정한 어머니의 품입니다. 당을 따라 나가는 길에 우리 조국의 부강 번영도 있고 자신들의 행복한 미래가 있다는 것은 우리 인민이 지나온 나날 실생활을 통하여 더욱 절감한 진리입니다. 여기에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인민관을 보여주는 잊지 못할 하나의 일화가 있습니다. 민족 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을 하루 앞둔 주체 54, 1965년 2월 15일. 일꾼들과 자리를 같이 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당을 어머니 당으로 강화 발전시키는 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 일꾼들이 어머니 당의 일꾼으로서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 인민들의 믿음과 기대에 보답하자면 진정으로 어머니다운 품성을 지녀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 세상의 좋은 것을 다 자식들에게 안겨주고 싶어하는 것이 어머니의 심정이며 자식을 위해서는 그 어떤 어려움도 위험도 가리지 않고 서슴없이 나서는 것이 어머니의 성품이다. 그래서 자식들은 기쁠 때에도 어머니를 찾고 슬플 때에도 어머니를 찾으며 다 자라서도 어머니를 찾는다고 뜨겁게 교시하셨습니다. 잊지 못할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머니들은 자식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면서도 오히려 그것을 기쁨과 보람으로 여긴다고 일꾼들이 이러한 어머니다운 심정과 품성을 지니고 언제나 인민들을 먼저 생각하며 인민들의 복리를 위하여 악을 타고 애쓴다면 인민생활에서 풀지 못할 문제란 있을 수 없다고 간곡히 당부하셨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장군님의 근 반세기에 걸치는 우리 당 용도사는 조선노동당을 가장 노숙하고 세련된 당으로 인민들의 생활을 따뜻이 보살펴주고 이끌어주는 진정한 어머니당으로 강화발전시켜오신 성스러운 역사입니다. 하기에 오늘 우리 인민은 우리 당을 진정한 어머니 품으로 여기고 있으며 우리 당에 자기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당을 따라 영원히 한 길을 갈 굳은 맹세를 다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민에게 당의 위대함을 살려주며 끝없는 충정과 위안회로 부르는 노래 어머니 당이여. 우리 군대와 인민은 오늘의 말리마 대진군에서 기적과 혁신으로 천만 군민을 이끌며 광활한 미래로 나가도록 힘있게 이끌어주는 이 노래를 힘차게 부르며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령도 따라 사회주의 최후 승리를 위한 오늘의 장엄한 전민 총돌격전에서 승리자의 용예를 더욱 높이 떨쳐나갈 것입니다.